남조선 요소 1에 의하면 사드 배치 초래 성주투쟁위원회, 사드 배치 반대 김촌시민대책위원회, 원불교 성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의 시민단체들이 7월 29일 남조선 당국의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논평을 발표했습니다.